노란 듯이 무너졌어. 바닥을 뚫고 저 지하까지 엊그처럼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이 곳에 light up the sky. 미친 눈을 보며 kiss you bye. 실컷 비웃어라 꼴조니까 이젠 너의 하나 둘 셋 하하 you're like that. 비웃어라 꼴 좋으니까 이제 너의